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 방송하려고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래 소리가 너무 큰가요? 네. 좀 줄였습니다. 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네. 있는 T1입니다.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N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덥네요. 예. 아, 이 찌는 듯한 더위. 예, 한국에서들 또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네. 되네요. 한국은 그냥 죽어 나가죠, 사람들이. 네. 더워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죽어 나가시지 않기를 네. 바라며, 예.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건희 때문에 힘들었죠. 아. 이거, 힘든 건 아니고. 때문에 왜, 네. 왜 힘드셨어요? 아, 뉴스 검색하느라고. 그러셨구나. 네. 저는 계속 그, 저기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네, 병상에.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고. 근데 그게 이 사건은 2012년부터 14년까지라서. 네. 네. 그 왜 이제 와서 얘기가 될까요? 뭐 다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뉴스타파고 다 보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조선족 약간 말투더라고요. 여자분이. 아, 여성분이. 네. 네. 그리고 그 이렇게 전화를 걸잖아요. 일이 네. 끝난 다음에 네. 실패했다고. 아, 네. 뭔가 미션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동영상 촬영이 실패했다는 거죠. 아, 아, 그 얘기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니까 그, 시킨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건지, 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여자분이.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서울 말투인데, 딱 그 전화하면서 조선족 말투. 아. 예. 정체를 이제. 그쵸, 싹 바뀌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겠죠? 예, 그 네. 전화 받는 사람. 네네. 그분, 아무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이메일 뭐 이름 네.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중국식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리커창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식이더라고. 네. 약간 네. 중국 사람 조선족. 네.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황해. 황해. 황해 네. 보셨어요? 황해 하면은 네. 그 삼손 생각이 나요. 개떡다고. 개가 아니고 아, 개가 그 아닌가? 저기 족발 먹다가 아 돼지인가요? 네. 네, 족발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십수명을 때려주고 네. 정말 명장면이죠. 네, 저 황해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네, 황해도 네. 그렇고 우리 조선족 우리 동족인데 네. 네, 뭐 네.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또 신세계 신세계에서 아. 그 저기 예. 여자 경찰 아, 죽인 거지 아, 예 그렇죠 예아 예, 예. 그분들 아주 연기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뭐 분들로 네. 묘사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삼성의 회장 예. 이건희를 네. 저격할 정도면 정말 뭐 조선족이 아닐 수 있지 이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 작전이 있다. 아, 정말, 예. 네. 그, 작전이 없었다면 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벌인 그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네.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네. 일이나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뭔가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이거 그냥, 아니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 정말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네. 한 일이라면 네. 삼성을 겨냥해서 네. 한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이제 여성을 상품화하고 또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여성을 대성화하는 네, 그런 사회의 흐름. 네. 또, 그,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을 그렇죠. 많이 버신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번 분이 자신의 어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해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네.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 삼성 반도체 만들다가 그 독성 물질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백혈병 또 그렇습니다. 백혈병 걸려서 이렇게 또 아직까지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멘탈리티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인간 하나가 받는 고통, 그들이 겪어내야 할 그 참 암담하고 정말 그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네. 이거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예, 그냥 본인 욕심만 챙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멘탈리티가 네, 네. 참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찍은 영상 뭐 네. 다섯 번에 걸쳐서 찍었다고 하는데 아, 여러 번 있었군요. 네. 네. 다섯 번?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이제 이분 말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회 정도 이제 동영상에 찍힌 것만 오해인데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은 이 여성분이 그 자리에 낀 횟수가 뭐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한 것의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곱하기 3은 해야 된다.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신가요? 곱하기 3은 그 팟캐스트 다운로드 횟수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네. 원래 다운로드 한 횟수 곱하기 한 5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실 청취자 그렇죠. 숫자래요? 네, 네, 네. 스트리밍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 방송 한 500분 이상 들으시는 건가요? 저희 방송은 좀 예외일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곱하기 한 3? 저희 방송은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 네. 나중에 들으시지 않을까. 네.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자기 투영이죠. 근데 어쨌든 아 근데 제가 네. 보니까 네. 그 6월 달 그 통계를 보니까 저희 네. 방송을 네. 한 82-3%는 한국에서 들으시고 아, 네. 네. 네. 한 12% 정도를 미국에서 들으시고 아. 나머지가 이제 다른 나라들. 아.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예. 맨날 헷갈려.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네.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에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방송은. 예. 그렇겠죠. 예. 네. 어쨌든 저는 이건희 회장의 그 일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또 주식에 또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주식에 영향을 미칠까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이 터진 그 다음날 주식 그 삼성전자를 보니까 네. 이 2%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면 폭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네. 주식은 2% 네. 떨어졌다면 폭락. 근데 뭐 한 3%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오르더라고요. 한 1.5% 정도, 1.7%인가? 거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락으로. 네네. 네. 그게 큰 타격인가요? 별로 큰 타격은 아니죠. 네. 지금 150만 원인데 네.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네. 150만 원인데 삼성이 대응을 잘 한 거죠. 네. 언론의 프레임을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일탈로 네. 마무리 짓는. 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네. 이제, 뭐, 경영권이나 이런 거 다 공식적으로는 물러난 거니까. 네. 근데 돌아가신 거야, 안 돌아가신 거야? 이제는 이 소식을 들으면 돌아가시지 않을까? 쪽팔려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러겠네요. 네. 이건이 돈이 많고, 그래도 이제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그 이 돈을 이렇게 5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자들한테 한 사람씩 이렇게 주면서 멘트를 날리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거 자체를 못 봤어요 아예. 어 아직 안 보셨구나. 기사만 봤어요 저는. 기사만 그냥 잠깐 흘려서 네. 이렇게 딱 보고 네. 아니 이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왜 나오셨지 그래서 한번 봤죠. 회장님의 네. 멘트가 되게 찰져요. 어떤 멘트였어요? 돈을 주면서 어떤 딱 한 여성분한테 아 네가 오늘 수고했다고. 네. 네 키스 덕분에 네. 오늘 땡땡했다. 근데 이 땡땡이 무금처리 같았어요. 아. 뉴스타파에서 네. 그 땡땡이 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였던 거죠. 아, 그래서 자체 검열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 땡땡이 무엇일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추측이 네, 오고 가고 있어요. 수많은 추측이 있어요. 네. 내 키스 때문에 오늘 땡땡했다. 네. 회춘? 뭐 이런 정도 단어. 네. 네. 그렇군요. 네. 과연 그 땡땡은 무엇이었을까? 네, 2016년부터 네. 제가 볼 때 2017년 초반까지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언론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네. 예. 그 제가 아까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잠깐 이렇게 쭉 훑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최초 기사가 뭐 KBS에서 다 뭐 삭제됐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합뉴스가 정말로 찌라시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네. 깨달았죠. 왜냐면 네. 전 뉴스타파 이제 나오고 한겨레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하고 네. 아 경향에서 먼저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에서 했거든요. 네. 이 한겨레에도 사실은 근데 제보가 먼저 갔었대요. 근데 돈을 요구를 하더래요. 몇억 원을. 그래서 한겨레가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네. 이제 뉴스타파로 넘어간 그 동일한 사람이 간 건 네. 아니래요. 아, 뉴스타파는 다른 사람이 그런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제보가 온 것 같고. 네. 한겨레 돈 많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돈이 있는 데 가서 달라 그래야지. 네. 근데 어쨌든 경향이랑 한겨레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를 잘 했는데 네. 그렇게 한창 막 떠들썩한데 네. 네이버 그 첫 페이지는 진짜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다른 자극적인 뉴스들로 오히려 도배를 한 거죠. 묻어버리려고. 네. 네, 묻어버리려고. 연합뉴스 이외에 조중동 다. 그게 참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삼성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료가. 삼성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죠. 광고료가 네. 엄청난 거죠. 삼성으로 그렇죠. 받은 돈, 네. 받는 돈이. 광고료도 엄청나지만, 사실 그, 정부 그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 네. 중에 네. 이 삼성 장학생들이 네.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도 그 공식 뭐 이렇게 그런 성명을 내질 않았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군요. 지금 정의당만 딱 냈습니다. 네. 정의당만 내고 정의당에는 장학생이 없나 봐요. 그렇죠. 정의당에는 아직까지 삼성의 네. 그런 스폰서가 네.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건데. 아니, 거부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당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삼성에 그랬군요. 대해서. 이렇게 네.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도 언론이랑 똑같다는 거죠. 네. 삼성의 손에 자강이 된 거고. 근데 뉴스타파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게, 정말 몇 달간의 그런 기간에 걸쳐서 영상을 검증하고, 그래서 삼성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이만큼도 남겨주지 않고, 네. 터뜨린 거예요. 그동안 네. 뉴스타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뭐 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위험하긴 하죠. 네. 네, 네. 지금도. 오늘만 사는 뉴스타파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이렇게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거죠. 미안하다고. 그러나, 당혹스럽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당혹스럽고. 참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회장님의 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워딩 자체는 책임을 얘기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꼬리 잘라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머리 잘라내기인가요? 꼬리 잘라내기가 아니고? 아무튼, 이제는 네. 꼬리가 되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일선에서 물러나셨으니까. 네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예,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셨군요. 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검색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제가 일하면서, 네. 일하면서 이렇게 웹브라이징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하면서 계속 이것만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터진 날. 네, 네. 뭐,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아, 예. 네, 아. 네, 똑같이 지내. 주경야독.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경 아 주독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독 주독 야경 예. 주독경 예. 예. 예. 아무튼 뭐 계속 일하고 예,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 참 힘들어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이 네. 좀 멍하니 좀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맞아. 예, 뭐 좀 이렇게 빈둥빈둥 거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예. 아프네요. 제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이 예.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네, 오늘이 사실 제가 이제 예. 유일하게 아. 시간이 있는 날이어서, 네, 예, 이렇게 애너님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예, 들으시는 또 청취자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 참 좋고요. 네. 네. 방송이 취미가 됐어요, 저희. 그러게요. 예, 네, 뭔가 이제 하나의 창구. 그러니까. 네.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창구. 맞아, 맞아. 네. 네, 이런 역할을 네.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참 되게 이기적으로 방송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좋죠, 뭐. 네. 네. 이렇게라도 또 저희가 열정이 있고, 또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예. 댓글로 좀 넘어가서 우리 그러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말이 있는 되는, 예.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 대주주님께서 네. 엿장수님께서 그 이제 예정론 2 성취 소감을 이제 올려 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고, 네. 예, 참 듣다 보니 참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3번에, 네. 끝으로, 네. 내 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해로움을 주면 어쩌나 하고 아. 늘 염려했다. 아. 아, 저는 이런 염려를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염려를 하셨네요. 네. 듣자 하니 다운로드 수가 줄어든다고도 하고, 이거야 원. 아마도 엿장수의 불온한 글 때문이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을 끝으로 글쓰기를 중단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예, 저는 사실 엿장수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네, 아, 마음이 너무 그래요. 아파요. 예. 그 다운로드 수가 줄어드는 건 저희가 의도한 일입니다. 정말로. 저희 너무 기뻐요. 정말. 네. 네. 아,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거 뭐, 유명인 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한 분이라도. 네. 우리랑 제대로 소통을 해야.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저희는 뭐, 다운로드 수, 뭐, 랭킹. 네.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신경을 썼다면 지금까지 이루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뭔가를 뭐. 했겠죠. 네. 네. 저희가 이거는 정말로 네. 초창기부터 저희의 초심이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뭐 확인하죠. 만약에 확인하고 신경도 네. 쓰이죠. 애너님은 이제 네. 이제 본인께서 네. 방송을 하신 날 네. 이후에는 네. 이제 5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잖아요. 어떤 그렇죠. 댓글이 달렸나. 네, 맞아요. 네. 영지주의 편에는 제가 조금 네.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잠을 못 주무시면서 네, 댓글을 그렇죠. 확인하시고 아침에 네. 일어나면 바로 그렇죠. 바로 예. 네. 그러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뭐 이렇게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것은 그 종교란을 보니까 뭐 이제 사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위험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안보 교육 받고, 그쵸. 예, 반공 교육 받고 하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이걸 계속 주입받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분이 얘기하시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위험한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만큼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고 또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질문하는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혹은 생각하는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엿장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본인의 안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그것을 평가하고 또 질문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생각을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그럼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수동적인 신앙인들 한국에서 많이 양산해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번 깨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종교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당연시 여기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예, 갖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엿장수님께서 계속 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친구,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친구를 사귀고 또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인생이라는 게 성장기고. 네. 저는 엿장수님 덕분에 많은 성장을 했고. 네. 생각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정도 들었고. 네. 저는 왜 이런 거를 또 굳이 그만두시려고 하는지. 예. 그,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극단적이시다. 네. 아니 댓글을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되셔서 아 그렇죠. 네, 또 혹시나 또... 이제 신앙인들이 들어오셔서 네. 이제 아니, 댓글을 읽으시다가 시험에 들지 않으실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연을 넓힐 생각은 없어요. 네. 예. 네, 저희는 깊이를 추구하지. 네. 외연을 넓힐 생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희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고 참여하시는 대로 저희는 다 언급을 해드리니까. 네. 그래서 저기 흐르는 강물님 또 그 아레오 박원님. 네. 쿼바디스 엿장수. 네. 엿장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어디를 가시나이까. 네. 네 아레오 박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죠. 그거 이렇게 네. 결국 저는 팟캐스트의 목적도 같이 노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소통하고 그렇죠. 생각을 나누는데 그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생각에 막걸리를 한 사바씩 들이키는 매주나 네. 뭐 이 정도인데 네. 그렇죠. 아 흐르는 강물 언제나처럼 팟캐스트 듣기 전에 엿장수님 댓글 읽는데 충격. 네, 이렇게. 아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이 팟캐스트가 재미있는 이유는 엿장수님의 댓글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제 사회 멤버. 그러니까. 네. 아 엄지 왕자님 어디 가신 거예요? 엄지 왕자님은 네? 제 사회 탈퇴하신 멤버. 것 같아요. 네. 혹시 들으시면 댓글 네. 좀 남겨주십시오. 잘 살아계시다고. 네. 아레오바고님이 네.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바울 서신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눈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박해 시기에 갈라디아서와 같은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배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즉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바울의 호통이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네.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시대에는 성령이 눈에 밝히 보인다는 표현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뿐 아니라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고백 그 자체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네. 생긴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등장하잖아요. 네. 어 근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예, 그러니까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상황이 돼서 네. 박해를 받아서 이제 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맞닥뜨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재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그분들은 유대교 기독교인 유대교 기독교인도 아니죠. 또 아닌. 그러니까 예, 그 그렇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이제 회개의 복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수께서 주신 복음은 말하자면 생명의 복음 이렇게 이제 좀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요한이 그래도 활동을 한 시간이 좀 꽤 됐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요한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네네.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마주치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상 네. 그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네. 또 다른 두 제자들이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원래가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저기 저분을 봐라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이 꼭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네. 복음서 기자들이 쓸 당시에도 세례 요한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예, 세례 요한을 그렇죠.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죠. 세례 요한만. 세례 요한만 네. 믿는 사람들이 맨디안인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뭐라고요? 맨디안? 맨디안. 예. 그 아직 처음 들어봤어요. 예, 존재해요. 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 네. 아, 그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네. 그래서 오케이.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요? 네. 제 친구의 친구가 네.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은 네. 복음서 기자들이 그 복음서를 쓸 때 주변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훌륭하고 네. 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놓고 근데 이제 경쟁 관계인 거예요.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는 경쟁 관계였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세례 요한 공동체를 봤을 때 네. 너무 훌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처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그러나 너희의 지도자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 역할을 했다. 예수의 네. 그런 길잡이. 그렇죠. 네. 길잡이 역할. 그러니까 예수께로 네. 인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께로 인도한 역할을 네. 한 거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다 쓴 거죠. 그게 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이 누가가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잖아요. 네. 누가도 사실 한참 이후에 쓴 거거든요. 네. 예수 운동이 벌어지고서. 네. 2세기 초반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과 예수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예, 그런 고민들이 사실 사도행전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된 거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세례요한 공동체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네, 사실 그 주요한 제자들이 다 네.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그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복음서나 그 서신서나 다 신약을 읽을 때 네. 그런 공동체 간의 어떤 다이나믹, 공동체 간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했는지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네. 이제 주요 독자로 상정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공동체 내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떻죠? 마가복음은 이제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네. 박해를 받고 있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 쓰여진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구약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게 마가복음에서 좀 적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네.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교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약의 인용이 많고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또 차이가 있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네. 독자로 두고 또 그 그렇죠. 공동체 내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은 이제 통합된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 유대 네. 기독교인들이랑 헬라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된 상황에서 네. 그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미 그런 통합된 교회가 좀 부패된 거죠. 네.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뭐 욕심을 낸다든지 네. 뭐 이런 교회 내 부자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약간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을 빼고 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 네. 현재 이미 조금 부패된 교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죠. 벌써. 네, 네, 벌써 네. 그런 목소리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죠. 얘기했듯이 영지주의. 어떤 영지주의적인 네. 입장과 또 다른 영지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는 네. 네. 그런 또 관점에서 이제 네.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졌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여기 잠깐, 흠정역으로 볼 때, 또 이제, 네. 아르바거님께서 이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데, 주로 쓰인 단어가, 그니까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다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사도행전 18장 25절, 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흠정역으로 볼 때 주로 쓰인 단어가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칭하는지요? 아볼로가 믿은 것은 유대교의 메시아 개념이 아닐까요? 그 뒷구절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볼로 얘기죠. 아볼로가 네.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치는 바대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저는 여기서 주의 길, 여기서 도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 그리스어로 호도스인가 그래요. 이 길이래, 길. 네. The way. 네. The way of the Lord인데, 그, 네. 이 주의 길이라고 하면은 예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 이제 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크리스천이티예요. 기독교. 네. 예. 네. 그래서 이미 기독교라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그런 단어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예. 하셨던 말씀. 그렇죠. 내가 뭐 길이요. 그것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길이라는 그게 어떤 삶의 스타일.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그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네. 교회 개혁이 그것을 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볼로가 아볼로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 네. 아볼로가 뭐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의 도를 잘 알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시기 전에 누가의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누가가 사실 전후 관계를 다 알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누가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뭐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 자유가 안 맞을지라도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는 그냥 기독교다 이렇게 예. 누가가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 아, 이게 우왕좌왕. 자, 다른 거 넘어가죠. 오늘 마무리 해주셔야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좀 편안하게 들긴 하네요. 한 네. 자락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자락만.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네. 그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로 넘어왔고 네. 거기서 종교 개혁 시대를 네, 네, 네. 거쳐서 켈빈까지 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알메니안이즘 아 예. 예. 아, 알마니안주의라고 예. 얘기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마니안주의는 뭐 어떤 거죠? 알미니안 아닌가요? 알미니안. 알미니안. 예. 예. 알미니안이라는 그 무슨 사람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이게 이제 예. 감리교의 모태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생각의 방향이잖아요. 저도 하도 옛날에 배웠는데 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네. 얘기한 거죠. 네. 예. 네. 그게 또 이게 알미니안이라고 또 그런 레이스가 있잖아요. 알메니안. 알메니안.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것과는 관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신학자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알메니안이라는 네, 네, 신학자가. 네, 네. 이름이 뭔가요? 그럼 정확하게. 알메니안이겠죠? 아니, 그 알마니안. 알메니안. 찾아봐요. 네. 네. 아무튼, 알메니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쭉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알마니안 주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여기, 네. 야코부스 알미니안. 네. 이라는 17세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존 칼빈의 입장과는 네. 거기서 이제 일단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와 켈빈이즘, 예, 칼빈주의는 일단 인간의 그 원초적인 상태. 존 칼빈 쪽, 칼빈이즘 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네. 구원을 위해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네. 알메니안주의, 알마니안주의 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네.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지가 남아 있다. 아. 그래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지금 쭉 나눠보고 있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쪽에서도 이 알마니안 주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알마니안 주의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칼빈 주의와 비교해봤을 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을 네. 버립니다. 알마니안 주의는. 아,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이 알미니안 주의, 알미니안, 야코부스 알미니안. 네.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칼빈주의 신봉자였대요. 그쵸. 근데, 어느날 칼빈주의 견해를 반대하던 드리크 쿠른헤르트의 견해를 비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드리크 쿠른헤르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를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의 주장이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 예. 원래 처음에 반박하려고 그렇죠. 시작을 했다가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맞다. 보니까 설득을 당한 거지. 보니까 이게 더 맞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칼빈주의가 네. 이게 칼빈주의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의 그 튤립이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기 때문에 네. 거기 박스 안에 갇혀버리면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하나를 깨려면 네. 다른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이 튤립에서 TULIP, P에서 P가 네. Perseverance of Saint잖아요. 네, 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네, 네.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견인당하는 거죠. 네. 차가 견인당한다는 그렇죠. 것처럼 네. 한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매력적인 교리거든요. 그렇죠. 인사이더들한테는, 내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어시어런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확증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버리진 않아. 이렇게 그, 이제 그렇죠. 어시어런스를 주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막 네. 나중에 타락을 했어. 그럼 이게 뭐냐? 넌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뭐 그렇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네,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성도의 견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한번 믿었다가 타락을 했더라도 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다시 돌아오기를 아, 네, 또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아. 네, 아무튼 이 알메니안 주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네. 그다음에 인간의 이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 함께 코퍼레이트 한다고 봐요. 함께 협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코퍼레이트 일렉션이라고 불러요. 예, 뭐 말하자면 협력적인 선택? 예, 협동적인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알마니안 주의에서는, 이제, 칼비니즘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방향.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렇게 같이 가도록, 예, 네, 준 거예요. 그 여지를 준 것이고, 사실 감리교에서 이제 알마니안 주의 입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이 장로교의 입장과 또 그 감리교의 입장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 교리에 보면 그 특히나 이제 성도의 성화에서 약간 다르죠. 그렇죠. 예, 그 교리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성화의 끝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네.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네. 그것도 가야만 하지만 그 말하자면 100%를 향해서 네. 하나님과의 합일 그걸 위해서 이제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반면에 이제 감리교에서는 성화가 약간 다르죠. 네, 성화가 가능하죠.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도.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성화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 네. 그 루터가 사실 얘기했거든요. 성화가 네. 힘들다. 예, 정말 성화는 가능하지만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네. 성화의 완성,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리교는 퍼펙션까지 얘기해서 완성, 그렇죠. 완벽. 네. 그래서 그 성화를 통한 그 영화롭게 되는 네. 그것까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런 교리를 추출해낸 거죠. 네. 완벽이라는 얘기를 perfection이라는 네. 그런 교리를 추출해낸 건데 네. perfec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네.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고 불가능한 개념이거든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perfection은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완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 완전이라고 온전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 그런 말이 그리스어로는 틸리오스예요. 네. 그게 뭐냐면 그냥 성숙이란 말입니다. 성숙. 그리고 틸리오스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유아 어린아이 같은 네.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말로서 사실 틸리오스인데. 성숙이라는 그렇죠, 말 성숙. 자체는 예, 그냥 100%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없어요. 않는데 예,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네. 라틴어로 번역할 때 perfect라는 그런 말로 perfection. perfection으로 네. 페르가 그거잖아요. through. 네. 이렇게 through. 온전하게. 그리고 네. fact는 그 factory 할 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개념이 그 오역으로부터 사실 파생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 자라면 성인이 되잖아요. 네. 성인이 되고 또 늙으면 늙어서 죽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온전이란 말은 사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숙해서 자신의 밥벌이 하고 그냥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죠? 사고 안 치고 뭐 이 정도지. 온전이라는 말 네. 사실 힘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그런 개념을 네. 추출해내가지고 그걸 추구한 거예요. 네. 존 웨슬리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성화, 거룩함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 성욕이에요. 네. 특히 이 성직자들이 성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네. 이번에 인천 그 네. 인천의 Y교회 Y 목사 네. 네. 네. 네. 그 TV에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Y? Y라는 TV였어요. 그 어떤 그 이것이 알고 싶다 아류인데 아, 예, 네, 그 유튜브 찾아보면 아 Y가 그 영어의 Y 왜 이런 네, 사건이 네, 났을까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그분 이제 설교를 들어봤어요. 네 사건이 나고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계속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출교를 당하시면서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 등장했어요. 그 그 방송에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아, 그 재판국에서 그렇죠 재판국 예, 그렇죠 그 감독님이신데 네. 출교를 직접 결정하신 분이죠. 네.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이 네, 네. 그 나오시더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분 설교를 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네. 설교를 너무 잘해요. 청산 유수예요. 네. 네. 그리고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로운 거죠. 네. 또 와이프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자 지내시려니까 얼마나 또 아, 이제 기러기로 적적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권사님을 집으로 불려 들어다가 네. 청소를 시키고 청소만 시켜야지 네. 청소만 하셨다는데.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 이 성욕이라는 게 예? 사실 되게 이 심각한. 문제로 사실 대두가 이게 잘 조절을 못하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요한 웨슬레는 와이프가 악처했습니다. 아 굉장히 악처했어요. 네.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아. 그리고 예, 네,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네. 설교만 하러 다닌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네. 악처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그런 또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죠. 있었구나. 영화를 네. 자기가 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글로리피케이션을 네. 그런 사리 네. 사리를 몸에 계속 쌓는 그런 고행을 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죠. 네. 그거를 자기 동료 목사들한테 강요한 거죠. 아 그랬군요. 근데 네. 루터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네네. 와이프가 악처가 아니라서 네 그렇죠. 여기까지 아. 네. 예. 네. 또 너무 훅 가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아, 알미니안이즘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줬어요. 감리교 길을 좀 놓쳤는데 아무튼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전통적인 이제 장로교의 교리 입장과 네. 또 감리교의 교리 입장이 이런 그 예정론에서도 차이가 좀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예정론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예. 그 타입을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그 조건부 예정이 있어요. 네. 조건부 예정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긍정을 하는 거예요. 네, 중요성에 대해서. 그게 알미니안이즘이네요. 그게 이제 corporate election은 알미니안이즘을 부르는 말이고, 네. 네, 그 conditional election은 약간 다른 거예요. 네,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입을 나누는 데서 이제 유형을 나누는 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조건적인 예정하심 혹은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타입을. 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컨디션인가요? 그러니까 unconditional한 election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컨디셔널한 일렉션은 컨디셔널한 그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한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칼빈이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디에 속하겠어요? 언컨디셔널에 속하겠죠. 네. 네. 근데 알미니안이즘 같은 경우에는 네. 컨디셔널한 일렉션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택설과 후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전택설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네. 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그거 흥미로운 문제이시네요. 그거에 따라서 전택설과 후택설이 서로 다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적인 주권의 강조점을 확 두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택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약간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조건에 네.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네.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네. 이미 결정하셨다. 네. 이미 너를 택정하셨다. 이런 네.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네가 이미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예, 혹은 뭐, 그,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선택을 마치셨다. 아. 라는 입장이 전택설이에요. 네. 예. 전택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깽판 쳐도 된다. 성경과 잘 들어맞죠. 아, 성경의 말씀과. 성경. 예. 예. 그 성경의 말씀과 잘 맞아 떨어지고. 예. 그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단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사람들과,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논리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악한 행동,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악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후택서를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타락을 허용하셨고, 예, 그중 일부는 구원받을 자로 나머지는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교리예요. 네. 예. 그래서 전택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성경 구절과 이제 연결이 좀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후택설은 좀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해온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 후에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고 유기는 그냥 버려두셨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이 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또 같이 드러내줘요. 아. 예.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네. 근데,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점은, 이제,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네. 어떤 사람들은. 어. 그걸 설명을 못해요. 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 하나님의 의지, 그 신적인 의지가 통일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전택설과 후택설이 또 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튤립을 생각하면 네. 튤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괄적으로라도. 튤립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그래요. 근데 이제 네. 튤립이 여러분 대충 다 아시지만 튤립에서 이제 토탈 디프라비티는 전적 타락.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가 뭐죠? Unconditional love. 그레이스. 아니죠. Unconditional election 아닌가요? 그레이스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Unconditional election인 것 같은데. election이요? 네. 네. 그다음에 T가 튤립 limited atonement예요. 그다음에 네. 그 limited atonement가 뭐냐면 제한된 속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하고 네. 조건 없는 선택으로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모든 사람이 죽으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면 irresistible grace. 네. 그게 이제 그리스죠. 아, 거기 네, 그리스가 네. 나오는군요. 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를 막 강간을 하시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센가요, 표현이? 네. 네. 나는 정말 구원받기 싫은데 내 머리끄댕이 자꾸, 아무튼. 어쨌든, irresistible grace는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네. 노력을, 아무리 도망을 쳐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P. 아, 성도의 견인, 아까 네. 얘기했던 거. 근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limited atonement예요. 그러니까 그 limited atonement가 네. 그 칼비니즘의 입장에서 보는 그 예정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비니즘의 입장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중 예정론. 네. 그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그 limited atonement와 똑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버려두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이제 그 이중 예정인데 네. 이중 예정은 이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라고 문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 네. 그 하나님이 저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나중에 구원 받을 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도인 거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찾기.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확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형리를 얘기를 했어. 네. 네. 그리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네. 선택을 받은 사람. 네. 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네. limited atonement는 여기에 담긴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귀한 보혈인데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가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말하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 죽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야 사실은 상식에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네. 특정인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그, 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되냐는 거죠. 낭비라는 게 낭비. 그래서 그 낭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하나님 물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낭비가 심하신 분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런 낭비를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네. 네. 세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씨를 뿌리는 비유도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네. 나머지 99%는 그냥 흩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네. 사랑을 그냥 얘가 반응을 하든 말든 열매가 있든 네. 말든 나중에 고맙다고 네. 말하든 말든 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게 성경 전반에 사실 흐르는 사실은 그런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사랑. 그 이중 예정론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네. 말하자면 예정론의 정설처럼 네. 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각의 바탕을 두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행사들을 결정을 하고. 근데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중 예정론의 교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양아치지. 네, 그 이제 식민주의 시대 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용되었던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중 예정론의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럼 과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예정론을 4편을 네. 예,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좀 저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네. 우리가 너무 개괄적으로만 하고 네. 그냥 저번에 영지주의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실망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더 했어야 했다는 얘기죠. 네. 아니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네. 이야기를 네. 또 해보면 되니까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좀 한 꼭지를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면 네. 더 논의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네. 좀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채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네. 네. 아, 오늘. 오늘 그. 좋았어요. 네. 삼성 이야기. 네. 이건희 회장 이야기. 확실히 누구 시작을 해가지고. 씹고부터 씹고 시작을 해야. 네. 뭐, 에너지를 우리가 탄력을 받습니다. 열정이 나요? 네. 탄력이 나요. 네. 또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같이 만나서 훨씬 더 쾌적한 장소 이사를 좀 하고 네. 네. 전에 하던 데보다 훨씬 낫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 네. 다행히 예, 이렇게 네. 와서 지금 네.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네. 방송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밝은 네. 장소라서 행복가요. 네. 네. 아무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희와 댓글로 좀 소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엿장수님 네. 저희가 예, IP 추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전화를 드릴 테니까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사실 저희 댓글을 많이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또 많이 나누고 싶고 네. 또 여러분들로부터 또 많이 배우고 싶고 네.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설란 책임지고 계셨는데 사설란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데 다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